자, 이번 시간은 본격 팟캐스트 인터뷰. 팟캐스트 최초로 보이는? 보이는 일이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아. 최초로 보이는 거지 최초인지 모르니까. 다 최초로 보이는 거야. 최초인지 아닌지 몰라요. 어. 팟캐스트 최초로 보이는 90년대 음악방송 진행자이자 팟캐스트 최초로 보이는 좋게 된 사연방송 진행자이자 팟캐스트 최초로 보이는 음악 소개를 가장한 막드립 방송의 진행자이자 잡지 더 딴지 편집 노예이자 딴지 뮤직 디렉터 파파파 파워 방송인 극장미남 SQ의 변태 박사 구슬이 너클블루님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너클블루입니다. 아예 목소리 좋아. 구슬이. 아예 목소리 좋아. 너클이 어렵게 아. 저희가 인터뷰 아니, 섭외를 했어요. 되게 어렵게 했어. 아. 나 이 인터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책을 5권을 샀어요. 거절하지 말라고. 5권 정도 사면은 그래도 나와주겠지. 되게 검소하네. 5권이면. 아, 아니야. 근데 솔직히 10권 사고 싶었는데 똑같이 좋아하는 그런 형의 앨범이 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일세 품절했어요. 일세 품절. 일세를 품절시켰어야지. 아 그래? 일세 품절됐어요? 아니 너가 일세를 품절시켰어야지. 팬이 돼서 그 정도밖에 못하니? 아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마음으로는 10권 사고 싶었어요. 제 마음 아시죠? 몰라. 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안다고 해줘. 착한 친구. 이거 편집할 거야. 최근에 근황 좀 어떠세요? 아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거군요. 네. 그냥 들어갑니다. 뭐 똑같습니다. 뭐 회사에서 일 하고 있고요. 책이 끝났기 때문에 좀 널러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유는 좀 있어요. 뭐 이제 야근 안 하셔요? 주말에 출근 안 하시고? 야근은 하죠. 뭐 일은 많기 때문에 야근 하는데. 아무래도 책을 마무리하기 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풀해졌죠. 그 얼마 전에 10월 27일 날 되게 오랜만에 하이피델리티 백유래가 한다고 하고 두 달이었나 세 달이었나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계속 한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막 들었었으니까. 그 앞으로 예정이 어떻게 돼요? 뭐 예정이 없습니다. 예정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래 했어요. 오래 했고 세 명이 시작해서 한 명이 나가고 두 명이서 그러니까 둘이서 제법 100회까지 한 게 횟수로 한 3, 4년 정도 그쵸? 됐으니까 그렇게 됐죠. 네, 오래 했고 이게 오래 하면 재미없어 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지뢰하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이게 말이 100회지 100회면 뭐 횟수로도 3년이지만 매주 3년 동안 매주 만났다는 얘기도 돼서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 예정은 없고 근데 100일에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는 듣는 사람 아 그게 느껴지네요. 듣는 사람이 그게 느껴져요. 재밌어 하는구나.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도 되게 즐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일단 종방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받은 느낌이 종방의 느낌은 아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당장 100일에가 종방이 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다음 해가 종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다들 너무 오래 했고 좀 쉴 때도 되기도 했고 네. 쉬기는 근데 충분히 쉬었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야. 난 쉰 적이 없어. 네, 아무튼 뭐 저희가 방송은 좀 쉬었는데 네. 네, 사실 뭐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으려면 저희가 재밌어야 되는데 그 점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오랜만에 근홍이까지 만나서 같이 하니까 그 점이 되게 즐거웠던 거고 재밌었어요. 네, 그때는 왜냐하면 또 아무 준비도 안 했거든요. 준비 없이 했는데도 그러면 네, 그냥 그간의 합으로. 네, 그냥 언제 하자. 뭐 네 앨범 얘기 좀 할게. 그리고 이제 한 거였는데. 네. 그 1화 따온 것도 되게 적절하게 잘 따온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뭐 주성이가 따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시킨 거예요. 그는 스스로 절대 하지 않았어요. 아 맞아. 그랬을 거야. 아 형 그거 꼭 해야 돼. 막 그러잖아. 아 막 이래서. 편집하기 귀찮아. 편집자로서. 뭐 아무튼 그 제가 만들기도 했고 만들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주성이하고 근호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 때문에 잘 됐던 거고 그래서 저는 좀 애착이 많아요. 그때 얘기 한번 해줘봐요. 처음에 시작 어떻게 하게 됐는지. 처음에 시작은 그 주성이가 근홍이랑 한 무슨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어 그래요? 네. 네? 그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주성이 친구들하고 아, 근홍, 예, 네, 근홍이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음악 방송 하고 싶은데 너 뭐 생각 있냐? 그랬더니 자기 뭐 해놓은 게 있다고. 나 한번 들어볼게 했는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주성이랑 근홍이가. 그때도 뭐 섹스 섹스 그랬나 보죠. 그래서 야 그러면 나 그 좀 웃기는 음악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너 파일럿 들어보니까 너랑 근홍이랑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냐? 자기 좋다. 근홍이를 만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근홍이랑 거기 봉천동에 있는 곱창집에서 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근홍이가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바람막이만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없어 보이는. 거기 근홍이 맞아. 네. 춥게 입고 다녀. 근홍은 맨날 네. 없어 보이게 입고 다녀. 혹은 비닐봉지에 만화책을 세 권인가를 들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만나서 나 이러이런 음악 방송 하고 싶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근홍이도 흔쾌히 수락해서 하자. 그래서 파일럿 하고 이렇게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때 그럼 컨셉을 어떻게 기획을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제 머릿속에만 있던 생각이었는데 초반에 그렇게 셋이 합이 잘 맞을 줄 몰랐죠. 처음엔 배틀 이런 거 생각도 안 하셨던 거고. 아, 그 생각 다 했던 거죠. 그것도 했던 거고.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컨셉이 중요했다기보다는 그 역할들이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두 역할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처음에 근홍형 섹스로 그냥. 네. 그치. 네, 진짜 재밌었어요. 하면서도 재밌었고 지금 그때 목소리 들으면 이렇게 한 지금 제 목소리 한 두 배 정도는 업데이트 있는 거. 되게 하면서도 재밌, 너무 재밌고 네, 즐겁고. 맞아. 그리고 걔네들도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좀 잘 맞았던 거. 아 이상해서 잘 맞았다고요? 네. 저 그럼 저는 원래 이상한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아 형님은 안 이상합니까? 아 저도 이상해요. 저는 제가 이상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성이는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미친. 그렇죠. 미친 놈. 네, 미친 놈이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어. 근홍이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걱정이었는데 근홍이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저희 컨셉에 되게 잘 맞춰줬던 거예요. 그래서 잘 됐던 것 같아요.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게 무슨 뭐 흥행이 잘 됐다기보다는 그냥 하는 사람들이 되게 즐거워. 듣는 사람도 즐겁게 들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컨셉에 팟캐스트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음악 방송에 저희 거를 뭐 이렇게 뮤직 욕구 들어보셨어요? 네, 또 우리 거기 도둑놈이 한 명 있죠. 그렇죠. 미셸 바바 때문에. 네, 뭐 아니면 그래도 저희 그냥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뭐 다른 사람 더 다른 의미로 더 재밌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어요. 근데 격이 달라요 거기랑 얘기는. 알고 보면 또 다 전문가들만 계시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는 뭐. 그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근홍이만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그냥 너무 전문가끼리만 있어도 재미는 약간 결이 달라. 하이피델리티랑 결이 달라. 네, 아, 뭐 다른 방송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개인적인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게 하이피델리티를 오래 하시고 나서 약간 기운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쉬고 계신데 지필도 하느라고 막 그랬고 근데 빡가능이나 이제 그 근홍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팟캐스트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근홍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이피델리티로 그 둘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딴 데서 날아다니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맞아요. 아 좋죠. 뭐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뭔가 집중이 안 됐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좋죠. 이런 생각도 섭섭하네. 안 드세요? 그거 왜 아유 저 꼬맹이들이 이렇게 컸네. 뭐. 아, 근홍이는 제 친구이기도 하고 사실 제가 박근홍은 그 전에 게이트 플라워즈 할 때 그 음악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만나서 경험해 보고는 그 친구가 진짜 인성이 좋은 친구. 주성이는 인성도 없고 좀 총체적인 남자 뭐 그런 친구인데 개념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친구이면서 동시에 뮤지션으로서 좋아하기도 하고 한 인간으로서 되게 존경하는. 진짜 좋습니다. 똑똑하고 착해요. 맞아. 너무 포장하는데? 너무 이상한데? 뭐 이렇게 좀 다른 친구들 어울리면서 애가 좀 이상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진짜 좋은 친구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좀 뭐 전혀 상관없죠. 네, 뭐 그 친구들이 출연료 뭐 다른 데서 받으면 좀 뭐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뭐 그런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 근홍이 형은 그래도 출연료 받는 방송 나가고 있는데 지금 시사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 운이죠. 예, 그 둘이 그냥 뭐 제가 아니었으면 다른 데서 하고 있었을 거고. 사실 다만 지금 출연료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너클님이 근홍님을 많이 도와준 것도 알고 있고. 좋아하시긴 했나봐요. 사실 인기 진행자는 너클이 형님이었지. 초창기에는 그 유명 방송 쫙 따라가서 오면서 맞아. 사연 방송은 아직도 나오잖아. 뭐 제 거 아직도 그리워하잖아. 아직도 너클 하는데. 아유 우리 지난 회차에서 그 한나라 여파 씨 40화 막 소개하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그 방송이야말로 아무 준비를 안 했대요. 노력 없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네, 그냥 그 사람들의 사연으로 재미를 뽑아내는 방송이었거든요. 네, 너무 저는 좀 재밌었죠. 아, 나 그거 생각나. 그 방송에서 누구였더라?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아, 뭐 무슨 그것... 음악 맞춰보라는 그 사람. 네, 너무 기억나. 네, 그것 때문에 그 좀 인기가 있었죠. 그분도 제가 봤을 때 정신이 좀 나았어요. 아, 구슬이. 그리고 그 하이피델리티에 사람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여러 게스트들. 제일 예. 같이 놀기 좋았던 사람 누구였어요? 아, 그 일동이 형님? 일동이 형, 김바냐, 유철민 뭐 요 정도 잖아요. 그다음에 껄림 한번 나왔는데 뭐 전 여전히 후회하고 있고. 없다도 나왔지 않았나? 3중년으로 예. 해서. 업다님이랑 껄림 둘 다 후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장님. 함장님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함장님이? 아 근데 저는 다 재밌었죠. 다 재밌었어요. 그 중에 한 분만 꼽으시면 일동이 형이겠지 뭐. 어때요? 아 일동이 형. 아유 뭐 한 명 못 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누가 이거 듣고 삐질 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맞아 이거 안 들어요. 그 나머지 인원들이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이제 근홍이가 그만두면서 빠지면서 방송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 세 명 용수까지 포함하면 한 네 명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분들 가끔 이제 한 번씩 나왔으니까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 못했죠. 일동이 형이 어디가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아 일동이 형 되게 외로워요. 미안해 지금 위로해 준 거야. 일동이 외롭기 때문에. 어 되게 페이스북에서 화목해 보이던데. 아 일동이 형 외롭기 때문에. 일동이 형 저희가 일단 만나면 저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도 좋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막 술을 쏟아. 일동이 형 그냥 뭐 던져주면 한 두 시간 분량을 뽑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양반이 무슨 뭐 대본을 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냥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형 요번에 이거 알았어 그러면 하기 때문에. 네. 그 김바냐 작가도 뭐. 아무 때고 요청하면 늘 철민이는 뭐 도둑놈 있는 건 뭐 진짜 잘 훔쳐가 자기가 와서 막 다 훔쳐가 지금 뭐. 진짜 잘 훔쳐 컨셉을 그대로 싹 다 들고 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 근데 철민이가 저랑 이제 친구이기도 해서 지금도 전화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뭔가 저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저희 방송에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물론 능력도 있으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모셨던 거예요. 제가 성격이 좀 그래서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도 잘 안 맞으면 잘 안 어울려요. 그런 분들이어서 딱히 지금 뭐 용수도 한 두세 번 나왔나? 그렇죠. 용수도 두세 번 나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팀으로 나왔다가 그게 워낙 따로 재밌어가지고 지금도 막 자주 연락하고 그래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딱히 뽑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이렇게 좀 또 그지? 그 저는 하이피델리티 하면은 근동형님 섹스섹스도 생각나지만 저스터 투어버스 그게 잊혀지잖아요. 좋죠. 그 다음에 그때 그 뭐지 춘향전이 뭐 어떻게 했었지? 홍춘전이었나? 뭐. 네, 뭐 그거 있었죠. 나는 그 아버님 전상서 있잖아. 그게 되게 나쁜 거 아버님 전상서. 요즘에 아달라다가 막 해. 막. 빡가는 아버지한테 해주실 얘기 같아. 뭐 아버님이 주성이 때문에 고민 그 고생 많으시죠. 형님이 지금 눈으로 보니까 형님이 더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 고생 많으신데 아버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에피소드 좀 있으면 얘기해 줘봐요. 방송 그때 재밌었던 거나. 아, 방송. 저는 지금도 이제 뭐 한 예전 거 많이 들어요. 아, 예전 거? 가끔 이제 들으면 예전 거 많이 듣고. 아, 예전 거 한 번씩 또 들으시구나. 예전 사실은 같이 뭔가 하는 사람이랑 나 포함해서 이렇게 되게 즐거웠던 게 느껴지니까. 아, 그래서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가 좋아요. 녹음하고 있는 거 다시 들어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게 재밌다고 하는 그 감정을 나중에 들었어도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 당사자니까 더 디테일하게 와닿겠지. 네. 그때 상 장면들도 생각이. 네, 그래서 뭐 예전 거 좀 많이 듣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저도 좀 재미없고 그럴 때 예전 거 들으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완전 초창기 거? 네. 뭐 오보에 나오고 막. 오보에 나오고? 네. 막 그럴 때 들으면 막. 오보에. 아.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그냥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웃어야 될 때니까 웃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그냥 재밌어서 웃은 거예요. 황당하고 막 웃기고 그러니까. 아, 그게 느껴지니까 저 되게 재밌는 거죠. 진짜 신과 흥이 느껴졌었지. 네, 그래서 뭐 예전 거 많이 듣습니다. 맞아. 그 초창기 때 많이 들어요. 여기 궁금한 게 되게 신과 흥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네. 고전에 사실 고전에 방송 두 개가 더 인기는 좋았잖아요, 사람들한테. 아, 뭐 그때는 뭐 초기이기도 했고. 그 신과 흥을 내려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뭔 말이죠? 그때 그러니까 방송을 하차하신 거지. 그만 끝낸 거죠. 그때 나이디 쇼도 어쩔 수 없이 내려오셨는데 그때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괜찮았어요. 뭐 그냥 사실은 이게 그냥 100일에 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 차원에서 뭔가 장려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다가 그냥 뭐 서로 좋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딱 그 정도가 딱 알맞았던 것 같아요. 왜 광고 물어오잖아. 아, 뭐 그걸로 뭐 해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진짜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야, 그래도 아르케는 진짜 의리해. 네, 그 아니 뭐 그 커피 아르케 대표님은 제가 정말 커피 아르케 더치커피 좀 많이 사주세요. 어, 네. 맛있어, 맛있어. 의리다. 네, 맛있어요. 좋아요. 네, 근데 우리는 꼬시 잡곡을 사랑해. 네, 꼬시 잡곡. 꼬시 잡곡도 많이. 어, 우리 꼬시 잡곡 우리한테 협찬해 주시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독지가야 독지가. 그리고 이건 진짜. 오그라들 질문인데 직접 당사자 질문은 하지 마. 아, 당사자 얘기 한번 듣고 싶어. 여기 이치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도 네. 그렇고 우리 또 저기 근데 우리 형님은 유난히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다른 쪽으로 안 입술려고 형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형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있는데 이치 눈에서 하트가 막 바바바바 나오고 있어요. 막. 아니 뭐 가끔 보니까 하품하던데. 하품하던데. 자기가 생각하는 팟캐스트 진행자로서의 매력, 잘하는 점 이런 거 뭐 있을까? 아 저요? 네. 아 매력이요? 네. 오그라드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아 저는 이게 뭐 매력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저는 책도 그렇긴 한데 저는 그냥 재밌는 게 좋아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음악 방송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좀 힘들어했던 지점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재밌게 뭔가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친구들은 재미있게 뭔가 하는데 이제 한계 어려움 같은 게 있었던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뭐 재밌는 게 좋아요. 제가 뭐 그 영어 관련된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영어? 네. 영어? 그러니까 그것도 웃기게 만들려고 그냥 저는 그냥 기조가 그거예요. 네. 그냥 저는 제가 뭐 대단히 뭔가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내가 뭐 누군가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재밌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을 때 사람들이 웃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요즘 팟캐스트 정말 많잖아요. 다 자기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을 뽐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방송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겠죠. 저는 뭐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재밌는 웃는 뭐 그 주제가 뭐가 됐든 이게 다음 질문하고 상 연결이 되는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이제 팟캐스트 말고 딴지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아, 그 잠깐 그 얘기 그럼 하기 전에 그 이제 그 너클볼러님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 이치님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그거 한번 개인적으로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어. 저는 호불호 확실한 사람이 좋은데요. 똑같아. 호불호 되게 확실해. 이미 딱 느껴진 게 방송 들으면서 느껴진 게 이 사람은 호불호가 확실한 까칠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나는 그게 되게 컸다고 생각해. 아 까칠한 것도 마음에 들어서. 까칠함도 느껴지는데 그걸 이제 숨기려 하지 않는 거. 아 네. 저는 뭐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까칠한 거야? 네. 오. 특히 이제 선배들한테. 오.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냥 선배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오. 그래서. 너부리 편집장한테도? 파리에서도? 안 해요. 어, 왜 갑자기 말을.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편인데. 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네.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뭐 방송 같이 했던 몇 분도 얘기했지만 철민이나 아니 그러니까 근홍이나 주성이도 사실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주성이랑은 100일에 근홍이랑도 한 5, 60회 그 3년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서슴없이 연락드릴 수 있었던 게 좀 되게 까칠하거든요. 아니 좀 뭐 까칠하다기보다는 좀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편이에요. 예. 근데 일동이 형 김반야, 유철민, 뭐 최용서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분들은 에, 그런 얘기를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어우 야. 에, 형이 막 그 일동 형이 막 술 때문에 저 힘들게 해도 수정할 수 없잖아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일동 형 맨날 뭐 페이스북에 뭐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냥 그분 등치를 본 사람들이 주량이 그 등치만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술 많이 먹어? 어, 그 형이 방송할 때마다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한 잔 더 하고 가. 어디가? 가지마. 너크라. 어디가? 너크라. 어디가? 가지마. 한 잔 더. 어디 페스티벌 가서도 너크라 맥주 한 잔 먹을까? 아, 갈증 나지? 아. 남 얘기가 아니야. 어. 왜 왜? 내 얘기잖아. 아. 현실에 지론이 있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하겠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재밌게 맞아. 놀고 떠들고 그 시간도 부족한데 맞아. 뭐 굳이 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은 네, 다 그런 근데 사실은 제가 하는 팟캐스트 외에 다른 팟캐스트에 나간 적이 없어요. 아 그렇네. 거의 없어요. 그 예전에 현 그 슈스케 아니에요. 네. 현시와의 부탁에서 현시가 제 방송 나왔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한번 초창기 한번 나간 거지 제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싫었으면 안 나왔겠죠. 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잖아요. 네, 제가 좋아합니다. 여기 다 마찬가지니까. 너 얼굴 갑자기 왜 빨개지냐? 네. 왜? 좋아? 되게 좋아하네. 하트는 네 눈에서 떨어져요. 녹음할 때 다 봤는데 특히 이제 DK님은 제가 이제 닉만 보고 리플만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제가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리플. 근데 이제 같이 몇 번 자세히는 얘기 못 해봤지만 만약에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싫었으면 저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책 다섯 권이를 살리고 책 다섯 권을 샀는데 그래도 안 나온다고요? 아니야 그런 걸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아, 원래 야. 사람을 물질로 사지 마. 좋은데 잘못 사람을 항상 물질로 사랑을 물질로 가입하고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뭐 특히 님도 방송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이제 뭐 담배 안 들 때 제가 뵙고 했었는데 아니 뭐 그게 사실 달라요. 그러니까 직접 만났을 때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이는 어떤 창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홍이도 뭐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그러면 막 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 뭐 욕 먹고 막 그러니까. 그 욕을 그래서 근홍이 형이 제일 정상적인. 실제로 보면. 형님, 네, 로즈형님도 있구나. 아, 근홍이만큼 수줍음 많고 이렇게 정말 예의 바르고 네, 그런 친구 없어요. 네. 옷만 좀 좀. 아니, 그렇죠? 아니 저는 DK인데요. 아, 나 지금 방금 너클님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뭐야? 방송 들을 때는 별로 그게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다 뵙고 나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너클볼로는 싫지만 김진님은 존경한다. 아, 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그 장터 딴지에서 하잖아요. 그때 뵙고 나서 내가 그때부터 조금 호감이 생긴 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방송할 때랑 뭐 이거 할 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요. 뭐, 그 이제 방송하실 때랑 평소랑 비슷한 모습을 보면 저희는 진행자이면서도 동시에 팬이니까. 아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까 지금 질문하려다가 만 건데 왜 딴지에 들어오게 됐냐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재밌어서 오신 것 같아요. 아, 뭐 그렇죠. 재미도 있고 사람도 좋고. 처음엔 더 딴지 편집 하다가 끌려들어오신 거죠. 그게 이제 계기가 됐었죠. 원래 편집 일을 하셨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글만 썼죠. 아. 글만 쓰다가 그걸 이제 딴지가 되게 어렸을 때 이제 지금 벙커기 입스키 예전에 그 더 딴지 뭐 이걸 잘 이렇게 만들면 돈이 되지 않을까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편집장님이 이제 그때 먹고 사는 일이 급하셨으니까 그때 기획을 하신 거구나. 네, 그럼 네가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그거 이제 만들다가 연이 돼서 들어왔죠. 형님이 낸 아이템 이 돈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와야지 왜 돈이 되냐고요? 돈 안 됐죠. 돈 안 됐고 저는 그때 그냥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 벙커 깁스키는 어차피 좀 되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이템으로 시작돼서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뭐 지금 뭐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뭐 직장 다니면서 뭐 했던 거예요. 딴지 와서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 많죠. 특히 어느 부분이? 특히 어느 부분이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부분에서 후회가 성지가 있잖아요. 성지 빈볼 기사. 아니 뭐 글은 그거는 뭐 네, 뭐 글은 쓰면 뭐 둘 중에 하나에 칭찬받거나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점에서 후회되는 지점이 있죠. 네, 그렇죠. 아니 뭐 제 처음에는 어떻게 와서 놀게 됐어요? 아 저는 이제 그 예전에 독투 앞에서 놀다가 이제 메인에 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필진이 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 알게 되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좀 더 하다가 방송도 어떻게 하시게 된 거고 사람들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궁금해요. 되게 재밌어요. 뭐라 좋아하는 사람들 만져서인지 몰라도 되게 재밌네. 네, 그렇게 하다가 네. 그렇구나. 네. 저는 생각하는 게 딴지가 네. 그 아 왜 두 분만 질문하시죠? 다른 분들 뭐 질문 제네가 질문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사람들이 질문 차마 끼지를 못했어. 그래. 너가 질문해 질문지. 아니 두 분 인터뷰계의 최순실이에요. 이 질문 다음 질문부터는 이치가 할게요. 아 네. 뭔데? 그래 나 요것만 질문할게요. 저기 딴지가 트렌드세터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그 인터넷 신문이라는 것도 처음에 이제 크게 중시켰고 팟캐스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빨들 이렇게 모여서 놀 수 있는 벙커 같은 공간 만들어준 것도 그렇고 그런데 팟캐스트 저는 우리는 팟캐스트 방송이니까 팟캐스트 안에서 딴지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던 건지 그냥 뭐 시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시도하고 대중화 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은 했다고 봐요.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뭐 희석된 지 오래지 않을까. 앞으로 뭐 그러면 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졌나요? 네, 사실은 뭐 이거 들으시는 분들 더 잘 느끼실 것 같아요. 팟캐스트가 지금 어떤지 더 그 이제 들으시는 분들 판단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역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뭐 역할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시작할 때. 나름의 분기점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뭔가 꾸준히 이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더 좋고 재밌는 걸 만들어내는 게 남아 있는 거고 네. 지금 현재 어떤지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아 뭐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면 예전 같지 않은 걸 테고요. 네. 재밌는 거 만들어도 내실 거고 영어가 뭔지 뭐 어떤 거든 간에 예, 뭐 저도 이제 뭐 사실 음악 방송 한 100회 정도 하고 나니까 사실 저는 좀 뭐 지쳤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네, 팟캐스트 그렇고 뭐 좀 그래서 뭐 요즘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글을 읽는 것도 힘들고 글을 쓰는 것도 힘들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그 지점에서는 요즘에 좀 그러면 방전이 좀 되어 있는 상황 뭐 방전이라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처음으로 뭔가 해보는 거에 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붓고 그 저한테 주어진 능력 그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주어진 능력은 다 소진이 된 것 같은 뭐 이후에는 또 뭐 또 재밌는 거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물을 내고 컨텐츠를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렇지. 뭐 지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방전이라고 하면 아직 좀 남아있어요. 일시적으로 한 20% 정도 남아있는데 그거 좀 아껴놔야죠. 충전기는 집에 있기 때문에 충전하기 전에 좀 아껴놔야 제가 뭐 또 네, 그때 이제 충전해서 뭘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그 남아 있는 걸 딴 데 좀 쓰려고요.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술도 처먹고 어디 춤도 추러 다니고. 오 춤? 오 이야. 잘 추고 같아. 다 이렇게 믿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니 빠돌이 들면 뭐 하는 거 지금? 아니 말씀하시는 게 약간 뭐가 허하신 것 같아. 아 지금 뭐 네, 특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기분이 요새 좀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심심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에? 심심해서. 100일에 녹음하기 전에 책 끝내고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누웠는데 심심해서 자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늘 가면 막 뭐 책을 보고 글을 쓰고 뭐 팟캐스트 뭐 할지 생각하고 뭐 그다음 나가서 일할 거 생각하고 뭐 글은 또 뭐 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책 시작한 지가 1년 3개월 정도 됐으니까요. 뭐 그렇게 지내다가 다 끝내고 나니까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느꼈어요. 태어나서. 심심해도 잠이 안 오는구나. 아, 나 그렇게 되기 싫은데.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요즘에는 뭐. 네. 근데 심심한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네. 제일 좋은 게 돈인데 돈은 없고. 하필이면 또 딴지. 그렇습니다. 네. 네, 뭐 그 정도 상태. 나온 그 말 나온 김에 책 이야기로 넘어가죠. 네. 다음 질문은 이치가 책 이야기 좀 아, 해볼까? 네. 이상해. 책이 판매 개시된 지 며칠 됐다는데요. 반응도 네. 아 반응이야. 편하게 해라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반응. 아 반응 잘 모르겠어요. 반응 잘 모르겠고. 아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몸이 제가 한 근 8개 책을 쓰기 시작한 게 한 1년 3개월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뭐 한 이틀이셨나? 네, 그 정도 빼고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고생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이제 병원 갔었는데 제가 이제 물리치료 받을 때 네. 보려고 책 네. 나오고 나서 네. 책을 이렇게 옆주머니에 딱 꽂고 네. 진찰을 딱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어, 그 책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 내가 1년에 한 책을 한 120권 정도 있는데 일단 지금 올해 산 책 한 80권 정도 다 읽었다. 지금 한 권 남아 있는데 어 그 책 뭐예요? 저 뭐 추천해 주세요. 이제. 어 요거요? 그랬더니 누가 쓴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썼는데 그랬더니 아, 뭐 진짜냐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앞에 모니터에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더니 네. 교보문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바로 구입. 자, 장바구니 담습니다. 아, 아, 야, 엄청 기분 좋았겠다. 아, 네, 기분 좋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뭐 책이 뭐 얼마나 판매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뭐 재밌게 열심히 쓰려고 노력했고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그 재밌는 케이스들이 좀 있죠. 딴지의 1세 클럽에는 제발 그거는 탈출하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뭐, 예. 저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술 먹을 돈 정도만 벌리면 돼요. 3세는 찍어야지 그러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뭐 1세 찍으면 예. 그러니까 2세 넘어가면 1년치 술 먹을 수 있어요. 어, 진짜요? 아, 그러니까 1년치 술이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어떻게 편의점 앞에서 소주 한 병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뭐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몇몇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그 격월로 해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한 잔 먹으면 다음 달 이렇게 한 잔 먹고 이렇게 한 잔 먹고 한 1년 정도 술 먹고 저희 신림동 계란말이 시켜놓고 뭐 저렴하게 네. 네, 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정도는 1년 정도 좋아요. 네, 그래서 뭐 3세 넘어가면 2년 먹는 거고 뭐 그런데 쓰려고요. 자 1세 넘어가기를 간절히 빌면서 네, 뭐 그 다큐멘터리 서칭 포 슈가맨 보면 네. 그 양반이 뒤늦게 알려줘가지고 앨범 판매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콘서트하고 그 양반이 지금도 돈을 자기한테 투자 안 하고 다 자기 동네 친구들이랑 자기 어렸을 때 공사할 때 그 사람들한테 여행 다니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멋있네. 이제 책 힘들게 쓴 만큼 책이 팔리면 그 돈은 그냥 저 이렇게 그런 분들이랑 뭐 같이 모여서 술 한잔 먹고 하는 게 좋다. 네. 되게 멋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 계속 우리 너무 빠돌이로 가는데 이치 계속해. 아이 참 저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에. 하기 싫어요? 어, 그러면 네가 뭐... 썼으니까 네가 하고. 알았어, 내가 할게. 그 책 그 판형이 생각보다 좀 작은데. 네. 딱 내 미받침이야. 네. 딱 내 미받침이야. 네. 좋은 데를 갖고 다니기 딱. 근데 판형은 어떻게 이렇게 일부러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분량이나 네, 판형이나. 출판사에서 정해준 거고요. 분량은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걸 조금 더 늘렸고. 아, 늘리시네. 이 책 기획할 때 이야기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아, 하여튼 그러니까 뭐 트러블이나 뭐 이런 거 위주로. 트러블? 아니, 뭐 트러블이나 뭐, 마음에 좋았던 점, 뭐 나빠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이렇게 그러니까 지필 말고 그 지필 이후의 과정, 그건 저희 잘 모르니까. 아니 뭐 사실은 이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그냥 뭐 사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책 자체로 이제 뭔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제 이제 의견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이제 사서 읽어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서 읽어보세요. 네. 두 권 사세요. 두 권. 네, 뭐 두 권 사서 한 권 버리고. 판형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분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독자의 몫이 아닐까. 두 권 사서 한 권은 읽고 한 권은 냄비 받침으로 쓰고. 네, 뭐. 아니 근데 저는 이런 판형을 되게 좋아해서. 난 그래요? 그치, 작은 거 좋아하지. 네. 너클린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도 그렇고. 결국에 기획 의도는 독자한테 가서 완성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고민하기도 했고 예. 뭐 출판사 협의하는 지점도 있고 한데 사실 그거는 이게 나온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럼 이제 뭐 그 나름의 이 비싼 값어치를 지불하고 읽으신 분들의 몫이 아닐까. 이 책은 그러면 시리즈로 딴지 기사 쓰다가 그걸 가지고 더 엮어서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사실 딴지에서 나온 책들이 대부분 이미 연재가 됐던 걸 다 묶어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건 좀 싫어서 연재됐던 거 4개에 연재 안 됐던 거 4개 엮어서 111쪽에 오타 있는 거 아세요? 네. 백년교도? 네. 어, 알고 계셨구나. 네. 아, 몰랐어야 되는데. 어, 대단한데. 아, 나 이거 오타 찾으려고 내가 얼마 열심히 봤는데 더 있을 수도 있어. 아, 그거 보고 한두 개 정도 더 있는. 보라는 책은 책은 안 보고 네. 오타만 봤어, 내가 뭐. 아, 이거 왜냐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 챕터당 한 탈구를 한 8번씩 했거든요. 어, 근데 다른 책보다 진짜 오타가 별로 없어.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3번인가 했어요. 아. 그런데도 이래요. 아, 제가 아, 왜냐하면 책은 오타와 있어. 비문하고 오타의 제가 황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글 쓰는 타입이 확 써버리고 대충 탈구해서 넘겨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글쎄 잘 못 느끼겠던데 비문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빠돌이니까. 아, 아 이게 있어요. 저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8번 정도 형님 글에 특징이 있는 게 모든 문장이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는 문장이 이런 게 주어 앞에 붙인 수식어가 엄청 긴 게, 긴 것들이 있어. 어. 그래서 그게 흐름이 끊길 때가 좀 있거든. 그 거기서 잘못한 비문이 나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 네. 근데 이해하고 읽으면 그 문장 자체가 굉장히 풍성한데. 한 두 번씩 읽으면 줄 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책 제목, 책 제목이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이잖아요. 네. 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냥 제가 작년에 뭐 글을 한번 연재를 해볼까 하다가 우연히 그냥 아 이거 진짜 우연이에요. 이게 책에도 안 써놨던 거긴 한데 미드. 나르코스.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나오기 전에 예고편에 나온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이 있거든요. 드니 블랩이라고. 그 감독이 시카리오라는 영화에 예고편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다 그때가 남미 마약 카르텔에 관련된 거예요. 나르코스도 드라마로서 되게 재밌고 시카리오도 영화로서 되게 재밌는데 좀 다르죠. 다른데 나르코스는 그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를 다룬 내용이고 드니 블레브의 그 시카리오는 그 마약 카르텔에 있었던 누군가가 등장하는 그 현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여가지고 그때 이제 그건 정확하게 멕시코 카르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기사 이거 뭐지 되게 재밌겠는데 하다가 기사 찾아봤더니 이제 마약 이게 이렇구나 아이들이 그러다가 이제 파블로 에스코바를 알게 돼서 한 편을 썼는데 이제 이런 걸로 쓰면 되겠다 근데 사실 아 시작이 그거였구나 네 그때 쓰고 나서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뭐 조회수도 한 20-30만 정도 나왔고 그래가지고 아예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시작해 봐야지 그러고 이제 시작하게 됐었죠 재밌더라고 네 그냥 뭐 정해놓고 한 건 아니고 첫 번째 챕터가 또 풍성해요. 네. 풍성해요. 네. 뭐 마약왕을 썼더니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거 읽어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 걸렸어요. 뭔가 기획을 해놓고 쓴 게 아니고 일종의 제 입장에 얻어 걸린 거여가지고. 아 그래서 다음 걸 맞추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집필하는데 오래 걸리고 또 탈고는 또 탈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또 오래 걸리고 그러셨구나. 맨날 오면은 약 퇴근 안 하고 있는 사람 너클볼로 주말에 와도 와 있는 사람 너클볼로 예, 그렇게 한 뭐 몇 달을 그렇게 해서 했죠. 한 10개월 그렇게 집에서 안 쫓겨나는 건 뭐 대단. 안 쫓겨났죠. 쫓겨나서 회사 나와 있어. 쫓겨나도 있을 때가 있으니까. 쫓겨나서 여기 오면 되니까. 죄송합니다. PC 있고 사실 글 쓰는데 PC하고 책만 있으면 되겠어요. 에어컨 빡빡해. 맞아 맞아. 네. 그 책 구성이 서두에 주제를 철학적인 주제를 먼저 던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앞부분에 좀 이상적인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그 철학적인 주제들이 그냥 쉽게 던진 이야기가 아니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해서 쓴 것 같더라고요. 그 발제하는 형식들이.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철학가도 아니고 철학적인 주제가 일리가 없잖아요. 지식인도 아니고 지성인도 아니고. 제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좋던데 잠깐 읽어드리면은 자살은 자신의 수명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더불어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지속되었을 삶을 그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의 가장 비극적인 형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삶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끊임없이 작동하는 삶을 막연한 절망이나 희망으로 예측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은 없다. 나 이거 이 구절 읽으면서 짜릿짜릿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자살에 대한 거를 아 맞네. 여기서 그냥 자기 스스로 선택했다는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냥 일필이지로 나올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저에 대해서 아실 뭐 제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사실은 글 쓰면서 제일 많이 했던 건 다른 책들을 많이 본 거거든요. 이런 비슷한 생각이나 의견들은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에도 나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제 생각을 좀 덧붙인 거긴 한데 철학적이진 않고요. 의도라고 해야 될까.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우리 역사는 되게 딱딱하거든요. 네. 역사 재미있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지점에서 저는 누군가에게 삼국지를 추천할 때 늘 고우영의 삼국지를 추천하거든요. 많아. 왜냐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삼국지 잘 읽기 어렵기도 해요. 남자들은 뭐 삼국지 하면 마치 무조건 읽어야 될 것처럼 네. 그런 게 좀 있죠. 뭐 내가 관우니 뭐 네가 조조니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장비 십상시죠. 김민주 동탁 아니어서 다행이다. 나 조마조마했는데. 자 아무튼 근데 예 저는 이제 제가 읽었을 때 그냥 재밌는 글을 좀 쓰고 싶었던 게 제일 크고 챕터의 구성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물, 과거, 그다음에 인물을 만들어낸 시대적 배경. 근데 결국엔 처음과 끝으로 가면 이게 이퀄이 되거든요. 그게 저는 역사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여전히나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저는 이게 사실 굳이 비슷한 맥락의 현실의 사건을 대입하려고 했던 이유 딱 하나예요. 재밌으려고.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2차 대전 얘기하고 무슨 17세기 해적 중국 얘기하고 이러면 재미없거든요. 재미없죠. 그냥 뭐 지금 얘기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제가 그냥 읽을 때 재밌는 글을 좀 쓰고 싶은 그런 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만 더 지필이 늦어졌으면 왕 중에 샤먼 킹을 추가할 수 있었을 텐데. 아, 뭐 저 얼마 전에 그럼 뭐, 대박 났을 텐데 책이. 대박 났을 거야. 저는 이제 서문에 그런 얘기를 좀 쓰긴 했었어요. 한국에 왕이 없는 이유. 네. 저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이유는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네, 안 읽어봤어요. 네. 서문은 안 읽었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 나만 읽은가? 네. 서문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는 있습니다. 저는 챕터로 있어요. 챕터로. 저는 지금 화가 난다기보다는 다른 분들 많이 화가 나시겠지만 저는 사실 너무 창피해요. 동시에 네. 느껴져요. 네. 그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요. 저는 그거를 진짜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대통령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창피해요. 근데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창피한 건 창피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선택을 한 게 아니니까. 그 사실은 그 시대의 정서라는 게 이게 정확히 퍼센테이지를 나누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시대는 뭐냐. 그 정해진 구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지점에서 내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지점에 다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수의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건 동시에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저는 지금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할 때 여기서 저희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만을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라면 저희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 어젠가 페북에도 올렸는데 검찰 역대 그 많은 정권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권력은 검찰이에요. 네. 검찰에서 지금 뭐 최순실을 뭐 공명정다하게 수사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무슨 의견을 낸 검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왜 주목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설사 그런 내부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순실과 같은 옆자리에서 조사를 받아야 될 뭐 조직이나 권력이 있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있겠지만 그 옆에 검찰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쓴 이유도 그거예요. 이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개인의 뭐 또라이 개인을 또라이를 물어붙인다거나 뭐 이렇게 몰아붙여서는 그래서 시대는 안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계속 나와요. 지금 제가 뭐 굳이 뭐 현실의 사건을 막 붙인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박근혜 뭐 그냥 박근혜만 박근혜 대통령만 하야하고 뭐 이렇게 끝난다. 그럼 또 나와요. 네. 그게 적어도 이명박 때 반성하지 못한 우리 시대의 과오. 네, 좋은 박근혜 또 나올 거고 뭐 제2의 박근혜, 제2의 뭐 2의 최순실 다 나오겠죠. 좋은 말씀이에요. 어쨌든 시대를 분절할 수 있는 요인은 다수의 생각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수에는 결국은 저희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뭐 다수의 그게 다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겠죠. 그 다른 사람의 역할이 결국엔 반복되지 않게 하는 역할이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가 딱 좋게 마무리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접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냥 제가 딱 한 가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딴지 뮤직이 11월 1일부로 서비스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지금 뭐 내부 정규직이고. 네, 그럼 뭐 아직 자세한 말씀 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되게 울컥이 이렇게 막 겁이 났던 게 뭐냐면 언제 올리겠다는 얘기가 없어. 언제 올리겠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는 일단은 무기한 보류잖아요. 기약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팔리던 거를 접었다는 거는 그만큼 사유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 사업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점이 있을 텐데 일단은 좀 내부 정비 중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수익이 안 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고 한 1년 넘게 되게 열심히 해왔고 그다음에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그냥 팔리고 정산해주는 걸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손이 많이 가요.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정산하는데 무슨 뭐 아, 저기 뭐죠? 음저요. 뭐 실현자 아무튼 뭐 정말 복잡해. 저작권이 두 군데 있고. 예, 네. 아무튼 뭐 그런 지점들이 있어 가지고 내부 정리증이 있고. 예. 잘 되길 필요 살 데가 없어요. 네. 저는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요. 아,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살 데가 없어서 네이버 뮤직이나 뭐 멜론관 3에서도 딴지 뮤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그래. 뭐 대신 제 책 사 주시면 돼요. 책 두 권 사세요. 혹시 이거 그 광고 음원 나왔어요? 뇌물을 받을 텐가 아니면 죽을 텐가. 마약과 파블로 에스코바. 일본에서 내가 더 이상 빼낼 정보는 없다. 첩보와 리아르트 조르기. 수익을 올려 금융계의 스타가 되고 싶었다. 투자와 제롬 캐릭. 우리가 잘 몰랐던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들을 불러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딴지일보 김진 기자의 세상의 모든 왕들 생각 비행. 책 두 권 사세요. 세 권 사면 더 좋고. 그리고 남은 다섯 권 사고. 남은 다섯 권 마저 사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재밌게 제가 이거 화장 이렇게 숙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화장실을 딱한 챕터 쾌변하시는데 그 정도 감안해서 쓴 거예요, 사실. 잘 넘어가요, 잘 넘어. 딱 진짜 한 20분 한 챕터. 저작께서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지금 쓰셨다고 그러네요. 참고하십시오. 네. 이번 방송 후기에서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께 지금 저작께서 사인하신 사인본을 드리겠습니다. 후기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그 인터뷰 참석해주신 너클볼러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영광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네. 저희 방송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러면 아니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사실 바쁘시잖아요 다들. 네. 근데 이렇게 또 모여서 이렇게 외쳐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거 같고. 네, 아무튼 뭐 좀 책이나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 아브락사스, 민경춘, 이치, DK, 스페셜 게스트 너클볼러, 노금민 연출 팟캐스트계 최순실, 노금민 연출 테드, 제작 팟캐스트 듣는 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